1894년 성탄 전날이었습니다. 터키연 안에 배 하나가 정박하게 됐습니다. 배는 이미 파도를 맞아서 다 부서진 상태였고 승객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쳤습니다. 이들은 일단 구세군 회관에 수용됐지만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며 입힐 옷이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구세군의 한 여사관이 나섰습니다. 국냄비를 거리에 걸고는 이 냄비를 끓게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모금을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음식도 모으고 돈도 모아서 파선한 배의 승객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거리에 등장한 자선남비. 이 자선남비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냄비를 거는 뜻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부산 남천동의 김민정 씨, 그리고 인천 서구 가좌 사동의 이희정 씨, 경상도에 있는 현경이가 이 곡 들었을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띄워드려가지고 녹음을 못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헛소동 중에서 띄워드렸는데요. Sigh No More Ladies 였습니다. 오늘 거리에 나가니까 구세군 남비가 있더라고요. 저는 돈을 안 넣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나왔는데요. 글쎄요, 그 구세군 남비의 의미가 그런 거였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알았어요. 저희 방송 작가한테 들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하이텔로 눈 온 날 어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소감을 적어주셨는데 그중에서 대전의 재성 씨의 얘기가 가장 비참한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까요? 친구 딸이 돌이라서 그 집에 갔다 왔다고요. 다녀오셨더라고요. 첫 돌을 맞은 귀여운 꼬마 한송이와 한송이 엄마 아빠에게 잘 살라는 얘기를 전해주셨고요. 아울러 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 나를 혼자 두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속이 부글부글 타는군요. 눈은 왜 저리 무심하게 내리는지. 저 눈송이가 바위로 변해서 지금 데이트하는 연인들 머리 위로 쏟아졌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느님, 지금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데이트하는 연인들의 머리가 다 빠지도록 해주세요. 재성 씨, 마음을 이렇게 쓰시면 이 겨울 지날 때까지 뿐만이 아니라 계속 혼자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쓰십시오. 저도 눈 오는 날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했는데요. 일근이라서 일요일 내내 삭막한 뉴스만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데이브 그루신의 음악입니다. 영화 펌, 야망의 함정 중에서 메인 타이틀 띄워드립니다. 여자를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Cause this year when you're in a rubber dub style, and this year when you say the well versatile. Everywhere me come, me say the people, them a smile. Because me grew up as a disciplined child. Open me mind, open me heart. Come into me brain and make me breathe faster. All I know is you are mine. And me know me, I go love you till the end of time. Threesome 중에서 제너럴 파블릭의 노래 I'll Take You There 였습니다. 이 Threesome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제일 먼저 싱글 커트 돼서 히트한 곡이죠. 영화 Threesome, 이 Threesome이란 뜻은 뭐 세 사람이서 하는 놀이, 뭐 게임 뭐 그런 뜻이라는데요. 94년 3월에 미국 전역에서 개봉된 영화입니다. 신진 감독인 앤드류 플레밍이 각본 감독을 겸했고요. 역시 새로운 얼굴들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라라 플린, 보일, 또 스테판 볼드윈, 조시 찰스 같은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한 배우들이죠.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 아주 유명한 그 거물 스타급들의 알려지지 않은 곡들, 그리고 새로운 뉴 웨이브 사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곡들이에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은 영화 Threesome의 줄거리와 사운드트랙으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Threesome 중에 한 곡 더 듣고 시작하죠. 그룹 U2가 노래합니다. Dancing Barefoot. 맨발로 춤추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U2가 부른 노래 Dancing Barefoot이었습니다. 영화 Threesome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미국 UCLA 대학의 캠퍼스에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에디와 스튜어드는 대학 기숙사 한방에 배정됩니다. 에디는 지적이고 조용한 성품이고요. 그에 반해서 스튜어트는 활동적이고 놀기 좋아합니다. 에디는 벽에다 노르웨이 화가인 몽크의 그림을 걸어놓고 스튜어트는 여자의 누드 포스터를 걸어놓습니다. 또 에디는 기숙사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튜어트는 여학생들을 불러 즐기기 일쑤죠. 이렇게 서로의 스타일이 다른 에디와 스튜어트는 서로 간의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긴 하지만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생활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라는 여학생이 이들의 방을 녹화합니다. 여학생 기숙사가 따로 있었지만 그 알렉스라는 이름 때문에 남학생으로 오인돼서 이들과 같은 방에 배정된 거죠. 물론 알렉스는 학교 당국에 항의했지만 기숙사 안에 빈방이 없기 때문에 에디, 스튜어트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를 전공하는 알렉스는 이들과 한방을 쓰면서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특히 온순하고 지적인 에디에게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디는 알렉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바람기 많은 스튜어트가 오히려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상한 삼각관계가 형성된 거죠. 뉴 웨이브 그룹인 뉴와 올더가 이들의 관계를 노래합니다. 아주 이상한 삼각관계, Bizarre Love Triangle 띄워드리죠. 3썸 중에서 Bizarre Love Triangle, 괴상한 삼각관계, 그룹 New Order가 노래했습니다. 자, 이 노래를 한 New Order는 81년에 팝계에 나타났죠. 하지만 사실 그 출발은 78년부터 활동했던 그룹 Joy Division이었습니다. 78년에 이 그룹 Joy Division이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 80년에 그룹의 리더인 랜 커티스가 자살을 해버렸죠.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이 뉴 오더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그룹 조이 디비전은 70년대 말 영국 뉴웨이브 음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락 그룹이었죠. 자, 영화 Threesome은 바로 에디와 스튜어트 그리고 알렉스 이 세 사람의 관계, 그들의 우정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에디에게 접근하던 알렉스는 에디가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에디가 여자인 알렉스보다 남자인 스튜어트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알렉스는 에디를 좋아하고 에디는 스튜어트를, 또 스튜어트는 알렉스를 좋아하는 거죠. 끊임없이 에디를 유혹하던 알렉스는 결국은 유혹에 성공해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에디의 태도는 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것은 착각에 불과하고 이러한 착각이 깨어짐과 동시에 이들 세 사람의 관계도 부서져 버립니다. 결국 한 해가 가고 이들은 대학생활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세 사람은 모두 각자의 길로 갈라섭니다. 알렉스는 독신녀로, 스튜어트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리고 에디는 동성연애자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화 Threesome은 바로 90년대 젊은이들의 성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그룹 Human Sexual Response의 노래가 이 영화의 주제랄까요? 이 영화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What does sex mean to me? Lined up, virgin star horny. 제가 영화음악을 띄워드리면서 신청자가 없더라도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엽서를 많이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노래는 어느 분께 띄워드립니다. 종종 고르는데요. 오늘 사운드트랙에서는 글쎄요. 그 말씀들이 그렇네요. 제목들이 희한해가지고요. 자, 이 곡도 조금은 그랬죠. Three Thumb 영화 중에서 그룹 Human Sexual Response가 노래한 What Does Sex Mean to Me 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 세 명,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죠. 새로운 인물들인데요. 그 알렉스 역의 라라 플린 보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TV 시리즈물인 트윈픽스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살해된 로라 팔머의 친구인 오나 역을 맡았던 그 배우입니다. 그녀는 알란 파커 감독의 신작인 The Road to Wellville에서 안소니 호킨스와 공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튜어트 역의 스테픈 볼드윈, 바로 알렉 볼드윈과 윌리엄 볼드윈의 동생이에요. 7월 4일생과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 출연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에디 역, 조시 찰스가 맡았는데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낙스 오브 스트리트 역으로 출연했던 그 배우입니다. 이제 조금은 감사해지시죠. 이 세 얼굴들, 신인 배우들을 기용해서 특한 로맨틱 코미디를 만든 앤드류 플레밍 감독도 역시 신세대라고 그랬었는데요. 프리썸은 두 번째 영화입니다. 앤드류 플레밍은 뉴욕대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그 단편 영화 몇 편과 뮤직비디오로 주목을 끈 뒤에 심리 드릴러인 Bad Dreams로 데뷔했습니다. 삼각관계를 다룬 이 영화 프리썸에서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에디가 프랑스 영화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프랑스와 트리포의 쥐렌 쥐미 언급됩니다. 삼각관계에 관한 한 최고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영화죠. 여기서도 역시 그 두 남자와 한 여자에 관한 얘기가 펼쳐지는 그런 영화인데 아마도 감독인 앤드류 플레밍은 영화 쥐렌 쥐미을 생각하면서 이 영화 3썸을 만든 것 같네요. 자, 이 영화 3썸 중에서는 마돈나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은 그룹 티네이지 팬클럽입니다. 자, Like a Virgin 띄워드리죠. 영화 Threesome 중에서 그룹 Teenage Fan Club이 노래한 마돈나의 노래 Like a Virgin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이 Teenage Fan Club이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4인조 밴드인데요. 90년에 데뷔했습니다. 주로 라이브를 통해서 영국에서 주목을 받은 밴드죠. 근데 특히 재밌는 것은 이 Teenage Fan Club은 유명 가수들의 곡을 아주 자주 리메이크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존 레논의 곡인 발라드 오브 존 앤 요코를 다시 불러서 히트시켰고요. 또 마돈나의 히트곡 이 Like a Virgin은 이들이 불러서 영국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Threesome의 사운드트랙을 보면요. 뉴 웨이브 밴드들의 곡 말고도 유명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U2, 듀란 듀란, 브라이언 페리 이들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특히 국내 팬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그 영국 출신의 뉴 웨이브 음악들이 수록돼 있어서 좀 더 신선함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싱어송라이터인 맷 존슨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영국 그룹 더더의 노래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더더는 79년에 결성됐으니까 역사가 꽤 된 밴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특히 이 그룹의 리더인 맷 존슨은 재능이 뛰어난데도 극소수의 팬들에게만 인정받고 있는 그러니까 컬트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룹 더더가 발표한 83년도 앨범인 소울 마이닝은 비평가들은 찬사를 보냈는데 대중적으로는 외면당했으니까 뭐 이 그룹은 리더도 그렇고요. 이 그룹의 성격도 그렇고 어딘지 컬트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 같죠. 자, 3SOM 중에서 더더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That was the day. Boston red. The calendar on your wall is ticking. The days off, you've been reading some old letters. You smile and think how much you've changed. All the money in the world couldn't buy back those days. You pull back the curtains and the sun burns into your eyes. You watch a plane flying across a clear blue sky. This is the day your life will surely change. This is the day when things fall into place. You could have done anything if you wanted, and all your friends and family think that you're lucky. But the side of you they'll never see is when you're left alone, when the memories that hold your life together like glue. That was the day 그룹 The Other의 노래였습니다. Threesome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지금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언젠가는 너에게만 불어오는 모래바람에 이름 모를 물새들의 날갯짓 소리 눈부신 여름 바닷가에 아침이 밝아오네 그림자만 남아있는 모습들 위로 먼 하늘에 달빛 하나 걸려갈 때면 바다 가운데서 마음은 꿈을 꾸네 사랑이란 낯설게 느껴지지만 마주보는 눈 속에 있어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매일이 찾아 계속해서 두 곡 연속으로 그 조화로움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곡들을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데요. 트리썸 중에서 그룹 더더와 그 하모니카와 보컬의 그 절묘한 조화가 참 기분이 좋았는데 이 오장박 세 사람의 목소리가 이루어내는 이 화음도 참 아름답습니다. 영화 굿모닝 대통령 중에서 내일이 찾아오면 어떠셨어요? 이 마지막 파도 소리까지 들으니까 기분 좋아지지 않으셨어요? 광주 북구 문흥동의 MC 힘내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 성한읍의 정화용 씨 듣고 계십니까? 대구 달서구 삼인동에서 신창훈 학생은요. 자, 경기도 안산 사동에서 최경지 양이 승정이를 아주아주 좋아한다고 이거 비밀인데 꼭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요. 강원도 횡성 북촌 1위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희준이를 아주아주 자랑해 주신 김승현 씨께 띄워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서울 송파구 잠실 3동의 이민아 씨가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영화 라 비디마 데지니아타 예정된 희생이라는 뜻의 이태리어인데요. 이 중에서 뉴트롤스가 연주하는 아다지오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Maybe to dream.